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세 즈음하여 노르웨이 제스코에서는 회고 모임이, 러시아에서는 우리나라 도서 우표 전시회가 진행됐습니다. 행사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대양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김일성 동지는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 인류의 심장 속에 영생하시는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 주체의 태양이시라고 격찬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회고 모임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 한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세 즈음하여 러시아, 타이, 싱가포르, 알제리에서 우리나라 영화 감상회가 진행됐습니다.